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정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 조선노동당 창건 71돌, 다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돌세 즈음에서 네팔, 몽골의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특집했습니다. 네팔 신문 아르파는 조선노동당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싸울리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몽골 원자매 통신사, 네팔 기자협회, 주치 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 기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도 같은 내용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네팔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이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을 모시었으며, 몽골 원자매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리 공화국의 일신단결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함께 편집했습니다.